내게 당신은 숨 쉬는 공기야. 내가 매일 마시는 소중한 물이야. 내 가슴에 집을 짓고 사는 당신, 오래도록 내 옆에 있어 주세요. 함께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내가 당신 꼭 안고 갈게요. 진짜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당신 손에 꼭 쥐어주고 싶어. 꼭 쥔 주먹을 내밀어봐요. 두 주먹을 내가 움켜쥐고 갈게요. 나에게 당신은 숨 쉬는 공기야. 내가 매일 마시는 소중한 물이야. 내 가슴에 집을 짓고 사는 당신, 오래도록 내 옆에 있어 주세요. 길이 아무리 험해도 내가 당신 꼭 안고 갈게요. 진짜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당신 손에 꼭 쥐어주고 싶어. 꼭 쥔 주먹을 내밀어봐요. 두 주먹을 내가 움켜쥐고